6월 9일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날, 좋은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안 뜰안지기 백두현입니다. 오랜만에 가뭄을 떨쳐내는 비가 짧게나마 내렸습니다. 난실도 선선하고 비도 오니까 수제비 생각이 좀 났는데요. 예전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밀가루 반죽을 만들어서 수제비를 끓여 먹은 그런 기억이요. 여러분들도 좀 있으시죠? 아이들은 밀가루 반죽을 가지고 노는 게 참 재미있는지 잘 놀았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큰 양푼에다가 붓는데 고운 밀가루 입자들이 여기저기 흩날렸죠. 분명히 어딘가로 흩어지긴 했는데 눈에 보이진 않아 당장 치우지 못하고 밀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반죽을 가지고 놀면서 물이 바닥에 조금씩 튀었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밀가루들이 몽글몽글 모여서 조그만 반죽이 되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루가 되어 날아가 버렸을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가루들 위로 아주 조금의 물방울만 떨어져도 밀가루의 존재가 드러난 것이죠.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도 전 세계 여기저기 곳곳에서 수많은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씨앗 위로 믿음을 자라게 할 은혜의 생수가 뿌려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했더란 오늘 오프닝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샵1069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데요. 오프닝이라고 남겨주시면 네, 오프닝 멘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 계시죠? 플러스 친구 맺으신 분들은 극동방송 오늘의 말씀 오프닝 클릭하셔서 오늘의 말씀도 받아가시고 또 오늘 함께 사랑했더라 안에서 나누었던 그 오프닝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9월 9일 금요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셨죠. 이 아름다운 날, 이 좋은 날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귀한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서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 예수 사랑했더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프닝 받기 원합니다 하신 분 계시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정민님. 네, 미스바 기도회도 갔다 오고요. 많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저희 극동방송 또 여러 행사에 많이 또 오셔서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오후 2시에 자녀 양육 특강 있는 거 아시죠? 9월 9일 오늘 오후 2시에 자녀 양육 특강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의 저자인 변영인 교수님을 강사로 마련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오시면 아마 자녀 교육 그리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의 어떤 여러 문제들 이런 해답을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그 사랑의 뜨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오후 2시에 특별히 오시는 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성경책을 좀 드립니다. 개역개정 성경이고요. 신부약이 다 나와 있고 정말 그 가방에 넣어서 다니기 좀 편할 정도로 신부약이 다 들어있는 그런 성경을 드리는데 추첨을 통해서 드려요. 방송 들으시고 오늘 오후 2시에 자녀 양육 특강에 오시는 분들 네, 오겠다. 꼭 참여하겠다 하시는 분 네, 샵1069 한 통화당 단문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자녀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라고 남겨주시는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립니다. 아침에 좋은 아침입니다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요. 30분을 제가 추첨을 해서 성경책을 드립니다. 자, 지금 문자 받겠는데요. 사랑의 뜰한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 오늘 오후 2시에 내가 꼭 참여해서 은혜 한번 받겠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지침을 한번 받아서 우리 자녀 한번 잘 키워보겠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부모님과 자녀, 또 아내, 남편의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소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은 문자 메시지 주세요. 샵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자녀라고 주시면 됩니다. 자녀라고 주시고요. 몇 분 오시는지 아라비아 숫자로 남겨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성경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문자를 주시면 되겠는데 계속 올라오고 있네요. 자녀라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여러분들 한 행사를 통해서 정말 가정이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가 회복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닝 받기 원합니다 하신 분 계시고요. 또 계속해서 출첵 잘 듣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아침입니다. 라고 하신 분 계십니다. 이번 주 교회에서 암송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보다가 외우려니까 참 이게 스트레스가 됩니다. 힘듭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시겠죠. 예. 외울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들여다 봤습니다. 나름 그 안에서 은혜가 됩니다. 하시면서 복사님께서 주셨는데, 그렇군요. 다가오는 주일, 9월 11일 날, 암송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깝게,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 필요하겠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뒀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이면 삶이 변화되더라고요. 아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그런 부분들 잘 느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자, 1년에 한 번 있는 암송시험 열심히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한번 외워보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복숭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시험, 말씀 테스트 하니까 왜 그 중고등학교 학생 시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식판을 들고 성경 구절을 다 외워서 밥을 먹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네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그 성경 구절 얼마나 열심히 외웠던지. 자, 열심히 한번 외워보시고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녹아져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577님께서도 지금 뭐 몸이 좀 불편하신데 그래도 방송 잘 듣고 있다라는 그런 글을 또 남겨주셨네요. 오정원 할머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일님께서는 아침 안개 눈앞가리듯 신청을 좀 해주셨어요. 하는 가사 한절 한절 한 음절 음절마다 은혜가 넘칩니다 라고 주셨고요. 샬로님께서 이제 글을 주셨는데요. 딸아이가 출산하고 정말 바빴어요. 이래 저래 바쁘다 보니까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가을입니다. 하늘은 높아지고 푸르릅니다 하시면서 주셨는데 네, 가요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 지금 극동방송에서는 찬양, 찬송 흘러나오고 있죠. 아시죠? 예. 분명히 이제 또 이런 곡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신청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이 곡을 좀 띄워드릴게요. 똑같은 바람이 나오기는 하네요. 시와 그림입니다. 바람 속의 음성. 더 이상 물러설 땅이 없다고 더 이상 내 디딜 곳이 내게 없다고 나를 미루시는 주님의 강한 손은 이미 나를 절벽에 세웠다고 내 기도 내 아래 쳐돌아오고 그 작은 바람만 불면 떨어질 그때쯤 주시는 가난에서 좁은 땅 위에서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수 있다고 저 하늘 그 위로 나와 함께 날아 날아오르라고 너는 나를 절벽 끝에 서서 단단히 날아 오르라고. 시와 그림의 음성으로 바람 속의 음성 함께 들으셨습니다. 샬롬님 어떠셨습니까? 카톡으로 주셨어요. 바람이 분다 신청하셨는데 더 은혜스럽죠?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이 찬양과 일반 우리가 부르는 가요 뭐 좀 다릅니다. 그렇죠? 분명한 대상이 있고요. 우리 호흡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이 백성은 또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찬양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이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올려드려야 됩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그래서 다른 노래들하고 좀 다르죠. 제 극동방송에서는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복된 소식 또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찬양도 마찬가지고요. 자, 은혜 받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 문자 메시지 많이 주고 계십니다. 딸이 그 출산하고 많이 바쁘네요 라고 주신 분도 계셨고요. 잘 또 방송 듣고 있습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오늘 자녀 양육 특강 가겠습니다 하셨는데 사춘기 같은 5학년 아들 데리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뭐,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는군요. 네. 꼭 참석합니다. 라고 하신 분 계시고, 2시간 반 걸리는 곳이라서 준비하면서 있습니다. 벌써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네. 5학년 아들 사랑하는 법 배우러 갑니다. 라고 하셨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등등. 계속해서 뭐, 자녀. 네,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 되겠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또 이 오늘 또 사랑의 뜰 안에서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성경책도 드리니까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몇 시간 남지 않았네요. 네. 오늘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 내 가정, 또 가족의 구성원들을 사랑하는 방법, 또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이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데 그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녀라고 계속 문자 주고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Change my heart, oh God. Change my heart to God. 항상 진실게.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You are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This is what I pray. Change my heart, oh God. Make it ever true. Change my heart, oh God. May I be like you. 예수 사랑하심은 서울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7969님께서요. 바람이 분다 대신 들려주신 바람 속의 음성. 운전을 하다가 주님의 음성이 제 마음에 들려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면서 지금 운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보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라고 글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 2시에 제 극동방송 극동아트홀에서 자녀 양육 특강이 있습니다. 변영인 교수님을 강사로 있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특별히 오늘 사랑의 뜰 안에서 신청하시고 오시는 분들, 네, 자녀라고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추첨을 통해서 또 신구약 같이 있는 개혁개정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아, 보내드린 것은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께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 지금 하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69 한통화당 단문 50원에 정보 이용료 있고요. 카카오톡으로도 자녀라고 두 글자 남겨주십시오. 대전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의 음성으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 끝곡입니다. 사랑했더라 후에는 마더와이즈에 이어지고요. 또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또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요.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더라 드란지기 백두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